조선장애자보호연맹조항위원회 기능공 학교 제6기 개학식이 2일에 진행됐습니다. 여기에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조항위원회 위원장, 신입생들, 교원, 학생들, 학부형들이 참가했습니다. 개학식에서는 발언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. 이어 참가자들은 학교의 강의실, 실습실들을 돌아보았으며 학생들의 체육 오락 경기를 보았습니다.